자, 오늘, 자,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죄의 도말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보면 좀 우리 성경을 보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성경인데, 자, 우리 차근차근 읽어보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좀 우리 킹제임스역에 있는 거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예, 그렇죠. 그림자는 어떤 그 형상 자체가 아니죠. 자,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 제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게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여기 다시 한번 우리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해마다 드렸던 제사는 어떤 건가요? 예, 대속제일이죠. 예, 근데 뭐 꼭 해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드렸던 제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자, 해마다 드렸던 제사가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멈췄을 것이라는, 그쳤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한 번에 정결하게 되었더라면, 한 번 드려서 정결하게 되었다면 더 이상 죄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여기 죄에 대한 여기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요. Normal conscience of sins라고 되어 있죠. conscience는 우리 뭐 흔히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또 의원이 같지만 비슷한 말이 consciousness죠. 뭐 자각하는 거, 의식 이런 말인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자, 왜 사실 이 대속죄일은 뭘 하는 날입니까? 이 날은 자기의 죄를 잊어버리는 날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날이죠? 자기의 죄들을 자각해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날이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만일 그 1년마다 해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그 한 번 드려서 깨끗하게 되었다면 더 이상 그들이 죄를 생각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그걸 위해서 제사 드린 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을 것이다. 자, 그것을 계속해서 드린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의식이 계속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나니까 또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 죄에 대한 깨닫는 일이 없다. 이것은 뭐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물론 다 이해하시겠지만은, 이것은 뭐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뭐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죠? 자기는 나쁜 일을 해놓고 이게 나쁜 일인지 뭔지 깨닫지 못한 그것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는 아니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깨달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아닌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이 세상에서 죄의 어떤 유혹을 전혀 받지 않는, 죄와 전혀 어떤 죄된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그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는 것은 그럼 뭘 말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죠.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어떤 죄가 계속 반복된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자, 3절, 4절을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해마다 드렸던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또, 킹제임스 성경에는 죄를 생각나게 했다.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자, 그 제사는 죄를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나게 했다.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무수히 많은 양과 소와 염소들을 잡고 그들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렸지만은 왜 죄를 제거하지 못했는가? 왜냐하면 죄는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죄는 그 사람의 죽음으로서만 제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나마 이 동물들의 피가 유효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왜, 자, 동물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동물들은 죄가 없죠. 물론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떤 그들이 어떤 죄의 저주 가운데 하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들은 우리 사람처럼 어떤 그런 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들의 피로 인해서 피를 드림으로 그들이 어떤 죄의 행위들에 대한 속죄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죄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자,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자, 여기 보니까 뭔 같아요?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죄 가운데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는 거죠. 또 7절에 보니까 죽은 자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된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된다. 죽은 자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뭐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사람의 악한 행위가 언제 끝납니까?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악을 행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죽음 외에는 그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죽음은 아무도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생명 외에는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또 이제 우리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바죠. 여기 보면 자 미가서에 보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예. 자, 내 죄 때문에 내 뭐 아들을 드린다고 해도 그 죄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 에스겔 18장에 보면 2절, 4절. 자, 이스라엘 속담이 그런 속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이가 시냐 이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 속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통용되고 있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 속담을 이제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셨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그런, 이런 속담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도 보면, 십계명에도 보면, 그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뭐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아들이 그 벌을 받아야 되냐. 자, 어떤 죄의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죄 그 자체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벌을 받을 수도 없고 또 내가 대신 누군가가 죽어준다고 해도 그것이 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을 했죠. 여기도 심포도주 그 속담을 이야기했고 여기 심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심포도를 먹었으면 누가 이빨이 십니까? 먹은 사람이 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제거될 수 있냐는 거죠. 자, 이런, 의문이 우리가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한번, 자, 죽음은, 죄는 죽음으로서 제거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이, 그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죽음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한번 우리가 잘 아시지만 우리 다시 성경으로 한번 보면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자, 이 생명의 호흡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아담이 주인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죠? 자,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없이는 어떤 창조도 시작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라고 우리 성경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골로새서에 보니까 1장 17절,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자, 이 모든 것 속에 우리도 포함되죠. 이 땅에 생명이 있는, 이 우주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그 생명이 누구로 말미암아 존재합니까? 바로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우리가 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기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생명으로 움직여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 창조주,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기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에 의해서 우리가 기동하고 살고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뭘 했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죠. 자, 우리 탕자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뭘 했죠? 자선사업하고 선교사업 했습니까? 네? 당장 뭘 했죠? 아, 허랑방탕 죄를 짓는 데 다 썼습니다. 자기 재산이에요? 누구의 재산을 갖고 와서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뭐 하는 데 썼어요? 죄진데 다 썼다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 우리 다 탕자들 아니에요. 우리는 죄진데 사실 누구의 생명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그 생명에 의해서 말하고 기동하고 모든 일을 하고 있으면서, 생각하고 다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항상 뭘 했습니까? 생각 속으로 죄를 생각했고 행위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일을 했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잘 못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아, 이거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이거 사단의 힘을 빌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단이 힘이 있어요? 사실 사단의 힘도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우주의 힘이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사단도 아무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실들을 잘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 죄를 짓는 건 당연히 사단이 주는 어떤 힘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죠. 우리 아까 탕자의 비유를만 봐도, 그렇죠? 탕자는 자기가 벌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죄 지은 데 썼어요. 아버지가 그거 하라고 준 거 아니죠. 그렇죠? 달라 그래서 줬는데, 갖고 가서 결국 아버지의 이름을 욕보이고, 또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믿지 않고 그런데 그 힘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사실을 우리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43장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을 주고 향내나는 갈대도 사지도 아니하고 내 희생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로 하여금 뭘 가지고요? 너희의 죄들을 가지고 숨기게 하고 지금 하나님을 뭐 하도록 했다고요? 우리의 죄를 숨기도록 했다. 일하게 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숨기게 했다는 거죠. 또 그래서 내 불법들로 나를 어떻게 했다? 지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볼 때 결국 누구의 생명으로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죄를 짓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힘들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힘들게 했다는 거죠. 왜?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죄를 짓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 자, 참으로 죄와 상관이 없으신 그분이 자기의 생명이 죄를 섬기는데 그것이 사용되고 있을 때 그분은 너무나 힘드시고 괴로우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너의 죄를 지워버려야 되겠다. 도말해야 되겠다.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죄를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도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죄를,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죄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죽는 것이라 그랬죠. 그 죄를 지은 자의 생명이 지불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죄인의 생명이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창조를 시작하신 창조주의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 죽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대신 창조주가 죽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로부터 무엇이 제거돼요? 죄가 제거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우리 25절에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기억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뭐 아 나 그럼 금방증을 내가 뭐 금방증 환자가 되겠다 이 말씀인가요? 예? 자, 하나님이 잊어버리실 수 있나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뭐 세월이 흐르고 뭐 또 뭐 다른 짓 하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실 수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 기억에서 기억하지 않다는 것은 또 하나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못 보시고 기억 못 하시지 그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은밀한까지 존재하는 건 다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에서 사라지려면 어떤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지워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억을 지울 수 있겠어요. 그죠? 자,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죽으시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짓는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하신. 자,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맛보려고요?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만물이 다 그분의 생명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죽음을 맛보셔야 된다는 그것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데 그분의 죽음은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분의 죽으심은 죽고 끝나는 자포자기의 그런 죽음이 아니죠. 자, 우리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셔요? 그분은 죽으려고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으시죠. 그리고 로마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냐. 예, 우리 아까 그 말씀에 히브리서 2장 9절과 비슷한 말씀이죠. 자,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으세요?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자, 그분이 죽으신 것은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죽으시냐?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을 대해서 사시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다 끝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삶이 영원히 계속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자,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를 의에 대해서는 영원토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 맞고 있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무엇을 얻고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지. 참 이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만이 가능한 문제예요. 그렇죠? 생명의 주님, 창조주만이 가능한 문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요? 참으로 죽은 자요. 우리는 참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진짜 죽었다, 우리는. 왜? 누가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 창조주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건 확실하게 죽었다. 이거는 뭐,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참으로 죽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는 살아있다. 이 말씀.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자,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네. 우리 아까 앞에 우리 한 설명 드렸죠. 네. 자,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 자, 그런데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경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체휼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충격이 누구예요? 그분의 생명에 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네. 자, 우리, 자, 이것이 우리에게 뭐 어떤 죄, 시험이 없다. 아니면 어떤 죄 있는 육신이 뭐 죄를 짓지 않는 어떤 육신으로 바뀌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자, 우리는 여전히 어떤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더 이상 그 죄는 우리를,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분은 무엇이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시다. 우리의 죄짐을,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짐을 그분이 지셨지만은 그분에게서 뭘 찾을 수가 없어요?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뭐,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지셨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이렇게 닦고 관찰하고 찾아봐도 뭐가 없더라? 죄가 없더라. 그분 안에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죄를 지셨는데? 우리의 죄를 지셨는데. 에? 우리의 죄를 지셨는데 그분 안에 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분이 완전히 그분의 죽음으로 제거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 여기 죄는 없으시죠. 사도 바울이 관찰한 것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아, 예수님을 관찰해 보니까 죄가 없더라. 물론 사도 바울도 당연히 죄가 없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우리의 죄가 어떻다는 거죠? 확실하게 그분 안에서, 그분의 죽음 안에서 해결됐다는 거죠.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5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날 그때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실 때,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아무리 찾아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더라. 없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의 기억 속에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자, 우리는 누구를 인정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왜 인정해야 합니까?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근거가. 아, 내 부모님한테 나 물려받아서. 그럼 그 부모님은 누구한테 물려받았어요? 그 부모님. 또 그 부모님은 그 후의 부모님에게 물려받았을 것이고, 계속 거슬러 올라간다면 어디 이르게 될 겁니까?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누가 보고 우리 족보를 보면 그 이상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신이라. 누가 보면 3장인가요? 예수님의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누구를, 마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누구의 이상은 누구요? 그러니까 누구의 부모는 누구고 그 사람의 부모는 누구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니까 누구에게 가서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결국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우리 매순간 시인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죄를 도말하신 분이고, 이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대해서 살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매일 시인하는 것이, 왜 시인해야 되느냐?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면, 우리는 진리에서 떠나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우리는 거짓이 되고. 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죠. 자, 생명은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 속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여기는 뭐 남녀노소, 뭐 국적이나 아무 뭐 무슨 교파 이런 것도 누구든지죠,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매 순간 시인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고 신하지 않을 때, 자, 우리는 무엇의 속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의 속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하나님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의 거짓을 믿게 하신다 그러죠. 뭐 하나님 믿게 안 하셔도 당연히 진리를 안 믿으면 그 사람 뭘 믿겠어요? 진리를 안 믿으면 다 자연스럽게 거짓이 되는 것이죠. 뭐 거짓을 믿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왜? 그래서 설명하시면서 이는 그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거짓 속에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거짓 속에서 바라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거짓이겠죠. 그게 우리 아무리 거짓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기대한다 할지라도 그 기대와 소망도 무엇입니까? 거짓이 될 거야. 자, 그러므로 우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여기 우리가 뭘 따지고 뭘 이렇게 생각할 것도 그냥 우리는 그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를 그렇게 세워줄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내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할 것을 믿는 것이죠. 자, 그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안에서 그분은 친히 우리의 생각이 되시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될지 그분께서 바라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그분이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우리 안에서 매일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